김용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빅토르 그랑헤 메일의 농업, 축산 및 식량상을 단장으로 하는 족도기내 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김용대 부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난 시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족도기내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적극 지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빅토르 그랑헤 메일의 농업, 축산 및 식량상은 조선인민은 족도기내 인민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족도기내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가 가해 현명한 영도 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자위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